생각을 말아요. 지나간 일들은 그리워 말아요. 떠나갈 님인데 꽃잎은 시들어요. 슬퍼하지 말아요.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서러워 말아요. 꽃잎은 시들어요.